평양신문 창간 예순돌 기념 보고회가 5월 31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동지와 평양신문사 일꾼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신문 창간 예순돌을 맞는 평양신문사 기자, 편집원들과 종업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평양신문사가 지난 60년간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용도와 따뜻한 보살피심 속에 나라의 권위 있는 보도기관으로 강화 발전되어 수도 시민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든든히 무장시키고 당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용예로운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해온 데 대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기념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